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용감하지?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역시 용감하게 킥킥대래 나 랩법을 가리고 가린 웹컴을 들으면 뜯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대래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 난 끝끝에 먹고 먹고 먹고 먹는 애들이 오늘도 부여되는 척추추 두 발이 보란듯이 경적을 올린 판에 치사편에 가요게 추게 첫타도 과홈런 때려 자신 없다는 방망이를 내려 내 무대 끌린 대로 슛해 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함성들은 내게를 채워 그래 난 무대 위에 강백호 다짐을 해 그저 마이크는 거두고 나 미친 준비됐네 힘껏 준비됐네 명치에 힘꽉 주고 단전호 나 미친 준비됐네 힘껏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정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피오는 날 우리 스타일은 no more dream 무대 위에서 선배들 등을 밟지 What? What? More can I say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위로 우리의 코지 점령한 시간 문제 첫 블락을 잡아들인 도미노 길을 잡아들여 이 깜빡되면 우리 무대에서 길을 잡아끌어 이런 감각스러운 내 레벨 향해 한 번만 보면 순간 빠지면 너는 완전 속이다 Nobody hold me down Okay 나는 4분에서 바짝 빛 위를 항상 찍고 다녀 무릎 위에 선 상남자 나 미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 꽉 주고 단전호 나 미친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정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Yeah.